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을 만나보니 흰 머리에 깊은 주름 세월들 웃음소리 이젠 힘이 없이 들려오고 힘겹게만 느껴지는 세상사는 소리네요. 웃어봐도 커져가는 허전한 마음 간직해온 우리 추억 촛불같이 희미한데 같이 걷던 길을 돌아 아쉬움을 남겨둔 채 건강해라 인사하고 서는 처진 어깨들 먼저 말을 꺼내고 낯선 표정 지으면서 잘 있었니 잡은 손은 예전 같지 짝이다 이젠 모두 지난 추억인데 무심하게 바라보다 언뜻 보인 그의 모습 애써 찾아 얘기해도 가물거린 지난 일들 불러보는 노래 속에 먼저 가라 얘기하며 자주 보자 약속해도 가슴속은